싶어 고통이 였어요 냉정히 싫다고 고백했다면 가슴은 아프지만 잊을 수 있을 텐데 사랑한다 말했잖아요 아주 잊지는 말아줘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처럼 바람 불면 당신 숨결이 그리워요 당신이 그리워서 고통이 였어요 내 생에 당신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지금 눈 감아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잊지는 말아줘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처럼 비가 오면 당신 바람 불면 당신 숨